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لا أقسم بهذا البلد وأنت حل بهذا البلد ووالد وما ولد لقد خلقنا الإنسان في كبد أيحسب أن لن يقدر عليه أحد يقول أهلكت مالا لبدا أيحسب أن لم يره أحد ألم نجعل له عينين ولسانا وشفتين وهديناه النجدين فلاقتحم العقبة وما أدراك ما العقبة فك رقبة أو إطعام في يوم ذي مسغبة يتيما ذا مقربة أو مسكينا ذا متقربة ثم كان من الذين آمنوا وتواصوا بالصبر وتواصوا بالمرحمة أولئك أصحاب الميمنة والذين كفروا بآياتنا هم أصحاب المشأمة عليهم نار مؤصدة 이 도읍을 두고 맹세하사 그대는 이 도읍의 자유로운 거주인이라. 선조와 자손을 두고 맹세하사 실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노력과 시련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였나니 어느 누구도 불신자를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뇨. 실로 나는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라고 불신자는 말할 것이라. 어느 누구도 그를 지켜보지 아니한다고 불신자는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그에게 두 눈을 주지 아니했더뇨. 하나의 혀와 두 입술을 주지 아니했더뇨. 하나님은 그에게 두 길을 설명하였노라. 그는 힘든 길에서 수고하려 아니하느뇨. 그 힘든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그것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일이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이며 친척의 고아들과 먼지투성이가 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 그런 후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들만이 우편에 있는 동료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좌편에 있는 동료들로 그들 위에는 닫혀진 불지옥만이 있을 뿐이라.